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 참가자들이 4.1 평양대국장에서 혁명가하고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농식께서 계시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 신념을 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람없이 싸운 항일의 여투사의 높은 사상정신 세계를 심오한 예술적 형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였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모란봉 국장에서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방에 들리는 노래도 관람했습니다.